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을 땐 그땐 불안한 거야. 때론 우리에게 사랑이란 건 아마 정답이 아냐. 더 많이 사랑할수록 같은 반복일 뿐이야. 언젠가 내게 많은 이유가 필요했었던 밤 내게 변명들을 늘어놨던 밤 믿고 싶지 않은 너의 표정과 애써 나를 믿어주려 했던 너 언젠가 네가 나를 오해해야 했던 그 밤은 오해가 아니야. 지금 생각하는 너의 예감이 다시 생각해도 불안한 예감이 모두 사실이야. 때론 우리에게 이해라는 건 아마 정답이 아냐. 더 많이 생각할수록 같은 반복일 뿐이야. 언젠가 내게 많은 이유가 필요했었던 밤 뻔한 변명들을 늘어놨던 밤 믿고 싶지 않은 너의 표정과 애써 나를 믿어주려 했던 너 언젠가 네가 나를 오해해야 했던 그 밤은 오해가 아니야. 항상 불안한 사실을 우린 알면서 모른 척 살아왔었지. 이제와 내게 늦은 이별을 말해야 했던 밤 모든 사실을 말해야 했던 밤 믿고 싶지 않은 너의 표정과 뒤늦은 예감을 후회하던 너 언젠가 네가 나를 많이 사랑했던 그 밤은 사랑이 아니야. 이제 정말 이별이란 것 이제 우리 사랑할 수 없단 것 그게 사실